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종훈 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의 역사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영도 밑에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조선혁명을 승리로 이끌어온 자랑스러운 행로입니다. 음악과 기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천만 심장은 영원히 우리 당을 노래합니다. 10월의 하늘가에 노래가 불려갑니다. 위대한 조선노동당을 우러러 고르고 고른 선율로 터치고 터치는 진정으로 이 땅의 아들딸들이 삼가 드리는 가요. 우리에겐 위대한 당이 있네. 조줄 쓸어 피우면 가리워 주고 줄 쓸어 눈오면 담아가 주네. 어머니라 부르며 안기어 드는 그 품속에 사는 이 행복. 이처럼 깊은 종이 어디 또 있으랴. 이처럼 좋은 품을 떠나 우린 못 살아. 천만 심장의 목소리 우리에겐 위대한 강이 있네. 어머니, 진정 그 언제부터 우리 당을 어머니의 품으로 우리 불러온 것입니까? 오직 어머니에게만 비길 수 있는 따뜻한 손길, 위대한 사랑이 천만 심장 속에 더욱 뜨겁게 간직되는 이 시각, 이 땅의 아들딸들은 삼가 불러봅니다. 세상에 일찍이 없었던 어머니 당의 위대한 역사를 펼쳐주신 어부의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역사상 처음으로 대중적 당건설이 빛나는 모범을 장시하시고 우리 당이 나아갈 가장 올바른 길을 밝혀주신 어버이 수령님, 우리 당을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당, 인민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어머니 당으로 빛내어주신 위대한 장군님, 진정 당의 눈빛이 되시고 당의 손길이 되시어 인민의 심장마다에 조선노동당에 대한 신뢰심을 깊이 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에 있어 우리 당의 72호 성상이 성스러운 단계와 더불어 승리와 영광으로 빛날 수 있은 것이니, 수령이 위대하여 당도 위대하고 인민도 나라도 위대하다는 권리를 울려가는 노래 속에 더욱 뜨겁게 새겨하며 인민은 노래합니다. 어머니의 깊은 정을, 은혜로운 우리 당의 그 품을. 사랑으로 따뜻한 정든 시선은 밤깊도록 결함에 머물러 있고 희적으로 이끄는 신천 손길은 밝은 길만 펼치어 주네. 이처럼 깊은 종이 어디 또 있으랴. 이처럼 좋은 품을 떠나 우린 못 살아. 천만 심장의 목소리 우리에겐 위대한 강이 있네. 사랑으로 따뜻하고 기적으로 이끄는 손길을 더욱 위대한 조선노동당, 그 부름에 뜨겁게 어려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의 모습이 되시오, 우리 당의 승리와 영광의 기치가 되시오, 천만 국민을 백승이로 용동하시는 경의하는 원수님의 그 영상이, 조선노동당을 이끄신 그날부터 우리 당을 영원한 김일성, 김정일 동지의 당으로 빛내주시고 인민대중 제1주의를 당의 제1생명으로, 인민 멸사 복무를 조선노동당의 당풍으로, 전제 방식으로 아로새겨주신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원수님, 라선 땅과 북부 전역에서 인민이 눈물로 격정으로 터치어올린 노동당 만세 소리에 오늘도 실려옵니다.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의 아픔보다 더 큰 비상사태는 없다는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시고 사랑으로 따뜻한 정든 시선으로 인민의 불행과 아픔을 모두 가시어주신 그의 열화 같은 정의 세계가 세계를 향해 말리마의 날이 펴고 더 기운차게 솟구치 오르는 강국의 기상에 비껴옵니다. 기적이를 이끄는 힘찬 손길로 이 땅에 만복의 씨앗을 풍성한 열매로 주렁지우시고 우리 조국의 맑고 푸른 하늘을 영원토록 지켜갈 평화수호의 옥센 보검을 마련해 주신 그의 위대한 애국 헌신의 업적이 진정 우리 당의 존엄과 불패성의 상징이신 경의하는 온스님을 높이 모시어 조선노동당은 신념의 억센 기둥으로 인민의 영원한 삶의 품으로 자기의 참모습을 빛내고 있는 것이니 10월의 하늘가에 울려가는 천만 심장의 목소리는 위대한 우리 당을 따르는 길에 광명한 미래가 있다는 끝없는 신심으로 자넘치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겐 위대한 조선노동당이 있습니다. 태양의 빛발 안고 인민의 마음속에 더욱 속속들이 스며드는 그 손길 은혜로 그 품도나 못 산다는 신념을 삶의 고귀한 진리로 새겨주는 이 노래 영원히 부르며 천만 심장은 따르고 따르렵니다. 위대한 어머니 당 조선노동당의 그 품을 오늘 태어나 다시 산대도 그 품에만 우리 살리라 이처럼 깊은 종이 어디 또 있으랴 이처럼 좋은 품을 또 나 우린 못 살아 천만 심장의 목소리 우리에겐 위대한 강의 당이